이제는 끝날 건가 봐. 너를 향해 나 조금씩 다가가. 지금쯤 살며시 말걸까. 마음은 이쪽 뒤에 적어 건네볼까. 가득한 사랑의 노래 난 너를 위해 불러볼까. 우리 사랑 달콤한 사탕처럼 저 아름다운 하늘의 예쁜 별처럼 행복할 거야. 우리 두 사람 in my heart forever dream. 너만 보는 내 맘은 해바라기. 너만 향한 내 가슴은 불꽃처럼. 널 지킬 거야 사랑할 거야. In my heart forever dream. 영원하고 끌어버렸고 우리가 생각조차 못하는 일. 너만을 바라던 너만을 향했던 내 심장을 기억해. 기다려왔어 시간이 됐어. 오늘을 위해 움츠린 나의 날개를 활짝 찍어.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일. 초콜릿 향기처럼 내 손에 꽃다발처럼 기분 좋은 하루하루 함께해. 지금쯤 살며시 말걸까. 눈빛은 꼭 오직 한 번만을 비추고. 가득한 사랑의 노래 난 너를 위해 불러볼까. 우리 사랑 달콤한 사탕처럼 저 아름다운 하늘의 예쁜 별처럼. 행복할 거야 우리 두 사람. In my heart forever dream. 너만 보는 내 맘은 해바라기. 너만 향한 내 가슴은 불꽃처럼. 널 지킬 거야 사랑할 거야. In my heart forever dream. 조용히 두 눈을 감아봐. 하늘에 두 발을 펼쳐봐. 날 살며시 밀어주는 날 이끄는 바람을 느껴봐. 숨을 한번 깊게 몰아쉬고 이 태양을 향해 달려가. 어느샌가 눈을 뜨면 널 위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.